고기야 많이 먹어.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 콜라인지도 구별 못해. 나를 너무 좋아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했죠.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불렀지. 나는 기대했었지. 굶고 굶고 또 굶어 네가 해줄 맛있는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든 그 순간 이렇게 말 없어도 되나요? 도대체 무얼 넣은 건가요?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. 맛이 없더냐 내게 묻네요. 또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?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학원을 다녔던 거죠.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.